싶어도 이제 나는 감정 없어. No more, no more, no more, no more. 네 손 잡아도 이제 더는 떨림 없어. No more, no more, no more, no more. 지루한 시간이 흘러가오. 그래 나 언제부턴가 너와 있으면 좋겠는 식상함에 마비돼 가는 걸 느껴가. 느려지는 심장 박동에 우리도 점점 멀어지는 걸 느껴. 그래 결국 우리도 다른 것 없어. 이해 못하던 그 사람들과 같은 이유로 헤어지잖아. 서로 귀찮잖아. 그저 의무감에 서로운 불을 묻고 의미 없는 거지 그 숨에 여쭤. 맞아 안타까운 쓸쓸함. 근데 어째 책임이지 뭐. 네 두 눈 봐도 이제 더는 감정 없어. 네 손 잡아도 이제 더는 떨림 없어. 나자마자 언제 헤어질지는지만 봐. 그치 너도 알잖아 이건 사랑이 아닌 부담감. 맞지 그래 헤어질 때 가졌어. 우리 같은 진실이 없어. 이제 너와 난 그저 친구보다 못한 사이가 됐어. 넌 다시 봐도 이제 더는 감정